모든 걸 그대에게 드릴 테니 새사랑 부디 내 작은 꿈은 받아주길 바래요. 고마워요 내 맘은 받아줘 그댈 위해 난 살게요. 그대 모습이 빛바래져도 그대 사랑할게요. 그대 사랑할게요. 그대 사랑할게요.